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 대회 즈음에서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 메이코 인민사비당 중앙위원회 총비에서 인디아 인민당 여성 지도자 전로 여성지사회 러시아의 희망 연예변강지부 위원장 메이코 전국 여성동맹 위원장 에콰도르 넬라 마르티네스 여성운동협회 위원장 인도네시아 밀레니아 아르마다 엑스프레스 회사 사장 앙골라공화국 자이리주 똠복구 시청 보건부장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아프리카 지역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국제민주여성연맹 부위원장, 전 국제민주여성연맹 위원장이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축전과 축하 편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따뜻한 보살피심 속에 승리와 영광을 떨치며 강화 발전해온 조선여성운동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손길 아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조선민주여성동맹 제6차 대회가 여성 권리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운동을 높은 경지에 올려 세워주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옹호 고수하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둘이의 일심 단결된 조선 여성들의 불패의 위력과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